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문제풀이를 계속 한번 박차를 가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문제 오늘 열심히 풀고 힘차게 풀고 또 실력도 힘차게 끌어올리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로 여기면 우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거 몰랐구나. 아유, 미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자, 그럼 10번 문제 볼게요. 표는 사람의 세포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의 세포에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우리가 그런 이제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로 해서 배웠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원과 투가 있고요. 그것은 각각 번역과 전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은 뭐 자료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투를 알면 원도 알 수 있겠네요. 투는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 DNA에서 RNA로 가는 과정은 우리가 전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이 전사고 그러면 투가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겠다. 그럼 번역의 특징은 뭐 RNA의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특징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2는 번역이다. 아니죠. 1이 번역, 2가 전사. 그 다음에 니은 1이 2보다 먼저 일어나느냐. 전사가 일어나서 그때 만들어지는 mRNA를 가지고 RNA죠. RNA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전사 다음이 번역입니다. 그래서 2, 1 수준 순서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디귿,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는 번역에 해당하는 특징이냐. 그렇죠. 라이보솜이 저 번역이라는 과정을 담당하는 세포 소개관이니까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는 번역의 특징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11번, 12번 같은 것들이 이 파트에서는 조금 변별형의 약간 이제 좀 틀리게 만들고자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를 확인해 봅시다.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번역과 전사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얘 정체를 안 준 그런 어떤 염기들이 있는데 각각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G와 C는 다 나타냈고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이 누가 누군지를 찾아내면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제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와 나부터 한번 적어놓고 시작할까요? 가는 DNA를 가지고 RNA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그럼 요거는 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RNA의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니까 요거는 번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볼 것은 이 RNA가 만들어지기 위한 원본 DNA는 누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 RNA를 만들기 위한 원본 DNA 누군가요? 바로 1번이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거의 구성이 똑같이 생긴 얘 말고 요런 애 말고 그 상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어서 이 RNA랑 상보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애가 원본 가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찾는 연습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원본 가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를 읽고 얘 상보적인 걸 지금 만들어서 붙인 거죠. G 다음에 C.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이 상보적이고요. C 다음에 C의 맞은편에 G, G, G 순서대로 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문제들 중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해놓고 걔네들은 보통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정체를 찾아라 하는 그런 문항들이 나올 텐데 일단 팁은 유라실은 어디만 있다? 얘는 RNA에만 있다. 그 다음에 타이민은 어디에만 있다? 얘는 DNA에만 있다. 아데닌은 둘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RNA 부분에 니은과 디귿은 존재하고 있죠. 누가 없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DNA 부위에는 기역과 니은은 있는데 누가 없지? 디귿이 없어요. 그리고 니은은 양쪽에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바로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T가 타이민 누구예요? 여기 없는 요거 기역에 해당하는 애가 타이민이죠. 그래서 타이민은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역만 여기 없는데 걔가 바로 타이민이다. 그러면 여기에만 없는 거 그게 바로 유라실이어야 될 테고 그게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디귿.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찾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있는 요 세트 요렇게 찾아주시면 얘네 셋이 서로 이렇게 상보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래 상보적인 애들을 바탕으로 어떤 RNA를 만들 때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딱 두 종류밖에 안 나오죠. C, G 조합이었기 때문에 건너편에서 얘가 원본 가닥이든 얘가 원본 가닥이든 얘는 C나 G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나 G 조합일 때는 이렇게 DNA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두 개랑 거기서 만들어지는 RNA까지 세 개를 이렇게 묶었을 때 두 종류의 염기로만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지금 얘처럼 세 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에는 RNA에 있는 게 유라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얘가 유라실이면 모양의 생김새를 봤을 때 얘는 타이민이고 얘는 아데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요 한 줄만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바로 풀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전사이다. 그래서 가의 과정은 전사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은 타이민이냐 디귿은 유라실이죠. 여기에만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는 핵에서 일어나느냐 전사가 어디서 일어나죠? 전사가 핵막 안에서 핵에서 일어나는 거고 번역은 어디서? 얘는 핵막 바깥쪽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이 번역이다. 그래서 나를 핵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풀면서 조금 어리둥절했을 텐데 지금 이 그림이 원래 원본 그림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 교재랑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도 11번 문제처럼 기역, 니은, 디귿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 답이 써 있습니다. 옆에 이제 타이민, 아데닌, 유라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그 정오표에 등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없다고 치고 어떻게 풀어내면 되는 건지를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유전 정보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걔네들은 각각 아데닌, 유라실, 타이민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사,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번역 이렇게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일단 그 원본 가닥 먼저 좀 찾아볼게요. 이 RNA가 만들어지는데 참고가 된 원본 가닥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원본 가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될지는 문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위치로 외우시면 안 돼요. 지금 얘랑 GG, 니은, C 이렇게 해서 얘랑 구성이 거의 똑같은 애가 지금 위에 있는 가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만 달라지겠어? T가 U로 바뀌는 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근데 걔가 원본이 아니라고 했어요. 걔 말고 얘랑 상보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애가 원본 가닥이다. 그래서 요게 C면 원본 가닥에는 G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G면 원본 가닥에는 똑같이 G가 있는 게 아니고 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애가 원본 가닥이다. 이렇게 돼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을 찾고 싶을 때 어떤 부분을 찾으라고? 이렇게 세로로 한 세트 묶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이 다 포함되어 있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찾으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세 종류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RNA에만 있을 수 있는 염기 여기 유라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라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이 아데닌인 거고 건너편에 있는 것은 얘랑 상보적인 결합을 해야 되니까 니은이 아데닌인 거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타이민이 원래 규칙에 의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요 문항에서 기역이 타이민, 니은이 아데닌, 그 다음에 디귿이 유라실로 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기 기억, 세포의 핵에는 DNA가 있느냐? 그렇죠. 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DNA 너무 소중해. DNA 여기다 보관하자 하는 그런 보관 어떤 금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핵이라서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타이민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RNA의 염기 한 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느냐. 그럼 한 자리 이름으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온전히 지정할 수 있느냐의 얘기죠. 이 뜻은 어떻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왜?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는데, 20여 종류가 있는데, 근데 염기는 4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4개로 학생 20명을 다 각기 다르게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건 안 된다고 했죠. 염기 몇 개가? 염기 3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합니다. 근데 그 RNA에서는 염기 3개 묶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 RNA에서는 그걸 코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NA에서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DNA와 RNA에서의 세 개 묶음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를 계속 좀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고 답은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력 향상 문제로 뭔가 문항의 카테고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앞에서부터 훑어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세포에 대한 문항입니다.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에 인지질 이중층의 세포막은 식물 세포에만 있다. 언제 봐도 뭔가 의심스러운 만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갖고 있어. 우리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균도 갖고 있고, 생물들의 세포는 다 세포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세포벽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거든요. 세포벽은 일부 종류의 생물에만 있지만 세포막은 다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니은,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인 단위가 바로 세포이다. 맞죠? 뭔가 단위 나오면 세포예요. 구조를 이루는 단위기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기본 단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는 모두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핵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쵸? 사실 핵이 나 핵인데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이렇게 사실 조절하는 느낌은 아니고 핵 안에 들어있는 누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그 유전 정보가 발현이 되면서 생명활동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동물세포와 생물세포에 모두 일단 핵이 있고 그 핵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생명활동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고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2번은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먹다만 빵처럼 생겼는데 얘네들이 각각 세포 소기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사실 얘네들을 이렇게 먹다만 것처럼 그리지 않으면 겉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실제로 얘네들의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근데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부 구조를 꼭 저렇게 이제 좀 살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간은 일단 이 컬러 그림에서는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돼서 힌트가 있기도 하고 선생님이 외부에 두 겹의 막이 있고 안쪽에 동글동글한 애들이 더 있으면 그거는 엽록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 겉에 한 겹 있고 안쪽에 한 겹이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러면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의 그림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를 그냥 이렇게 이제 뭔가 잘라놓은 걸로 안 그리고 뭔가 단면처럼 그려놓을 때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약간 핫도그에 케찹을 바른 것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간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얘는 이거보다는 뭐 이게 뭐 잘못되고 뭐 크게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수능에서 나올 법한 어떤 다듬어진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그냥 가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자, 일단 간은 엽록체잖아요. 그렇죠? 엽록체는 보통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가가 마이토콘드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가 확실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명활동이라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종류도, 에너지의 형태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근데 이것도 이거 자체가 사실 세포호흡을 설명하는 문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세포호흡으로 해석해서 선생님이 푼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풀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에서 모두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그죠? 광합성이나 세포호흡 같은 것들은 물질대사의 대표적인 종류들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가와 나가 모두 있다. 자, 우리 동물이죠? 우리 엽록체 가지나요? 없어요. 우리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식물세포에만 있어서 모두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마이토콘드리아는 둘 다 가져요. 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과 식물 모두에 있는 게 맞지만 엽록체에서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보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은 저 빈칸에 맞는 것들을 골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동물세포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동그라미 기억이 일어난다. 근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의 후보로 지금 기억의 후보로 광합성, 세포호흡, 단백질 합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는 아니에요? 광합성은 아니지. 이렇게. 그러면 3번, 4번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단백질 합성도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고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맞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5번도 해당이 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핵 안에는 동그라미 니은이 있어서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그런데 핵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단백질도 들어갈 수 있고 DNA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둘 다 갖고 있어요. 핵 안에는 단백질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 있지. 그 DNA를 고정한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DNA도 당연히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단백질과 DNA가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앞뒤 문맥을 이용해서 딱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 골라보자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을 우리 통합과학 원 수준에서 주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세포호흡을 골라주는 걸 의도한 문항이고 그 다음에 핵 안에는 단백질도 있지만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건 DNA는 정보라고 여기서 본 겁니다. 그래서 DNA를 넣어준 것으로 의도한 문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다른 것도 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문맥을 잘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골라본다면 4번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핵 안에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해서 3번을 골랐다면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틀린 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출제자의 의도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중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떤 생물의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A, B, C가 있는데요. A, B, C는 각각 세포막이거나 라이보솜이거나 마이토콘드리아거나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B는 요 가장 바깥을 의미하고 있는 그 지시선이거든요. 그래서 B가 세포막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아까 선생님이 그린 거랑 똑같죠? 약간 핫도그에 케첩 뿌린 것 같지? 얘가 마이토콘드리아. 콘드리아. 원래도 이름이 길었는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더 길어졌어요, 지금.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점점이 약간 그 건포도처럼 하나씩 이렇게 있는 얘가 라이보솜이 됩니다. 자, 보기 기억에 A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라이보솜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단백질 합성이죠. RNA에 있는 정보 읽어가지고 적당한 거기에 맞는 그 아미노산 잡아다가 붙이는, 그래서 단백질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비에서 인지질은 이중층을 이룬다. 그쵸? 우리가 인지질 분자는 요렇게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해. 친수성이야. 얘는 친수성. 그 다음에 이 꼬리 부분은 물을 싫어해. 소수성이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얘한테는 좋지만 이 세포 내부든 바깥이든 물로 가득한 그냥 물에 푹 잠겨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끼리 만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얘를 조금 작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싫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전체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다면 이 안쪽 부분은 물이랑 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계속 이중층을 이루면 물을, 싫어하는 물을 만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중층을 이룹니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이 세포는 동물 세포이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엽록체처럼 생긴 게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겉에 세포막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동글동글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세포벽이라는 걸로 딱 벽이 만들어져서 구획이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 전체적인 특징을 봤을 때 얘는 동물세포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5번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산소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동 방식을 뭐라고 부르죠? 확산이라고 부르죠. 확산. 그런데 이 산소나 또는 얘 친구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단백질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자기가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인지질과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얘 가운데 툭 들어가 있는 거 얘가 이제 막 단백질이죠. 단백질이고.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랑 똑같이 생긴 이 머리꼬리 갖고 있는 얘가 인지질 한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단백질이다. 그쵸? 막에 콕 박혀있는 단백질이고. 그렇다면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DNA에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 설계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정보가 RNA로 전사되고 그게 핵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정보를 읽어서 이 막단백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막으로 찾아서 들어가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백질의 합성 과정은 다 그렇다. 자,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친수성을 띠는 부분과 소수성을 띠는 부분이 있다. 인지질은 친수성을 띠는 머리 부분, 소수성 꼬리 부분이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산소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그죠? 직접 확산입니다. 맞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고 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뭐 비슷한 이제 그런 자료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중요 표시 붙어 있고요.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와 B는 각각 산소와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문항을 여러 번 봤으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둘 중에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애는 누구다? 산소다. 산소. 또는 만약에 산소 말고 뭐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제시가 돼도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확산되고 있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 B는 만약에 얘에 대한 정보가 뭐 있든 없든 B에 해당하는 포도당은 자기가 직접 통과할 수 없는 물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기억과 같은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일어난다. 막 단백질.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도 여기가 더 많아요.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도 역시 확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막 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지금 얘가 포도당만 운반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만약에 설탕이 왔다. 그럼 이동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막단백질은 어떤 특정한 물질만 이동시키는 그런 선택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B는 산소이다. 아닙니다. A가 산소, B는 포도당이니까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이동 방식은 모두 확산이다. 둘 다 확산이다. 그 어떤 세부적인 어떤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 문제. 7번 문제 뭔가 이상한 애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 가와 나는 적혈구인데 지금 얘네들 적혈구란 말이에요.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10%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뭐가 증류수에 들어간 거고 뭐가 10% 소금물에 들어간 건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약간 이제 막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체액, 우리 인간 내부의 체액은 대략 한 0.9% 소금물이랑 비슷한 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10% 소금물이면 굉장히 진한 농도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고농도에 집어넣은 상태다. 그래서 가를 보면 원래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얘가 아주 형편없이 쭈글쭈글해졌죠. 아주 쭈글쭈글. 자, 그렇다면 부피가 작아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이 적혈구에 있던 무엇이 어디로? 적혈구에 있던 물이 밖으로. 물론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 것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총량을 비교해보면 나가는 것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간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쪼그라들어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바깥이 더 고농도고 안쪽이 더 저농도라면 아이 이 농도 차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를 희석시키자. 내가 갖고 있는 물을 재를 줘서라도 희석시키자. 이렇게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가 고농도의 용액에 집어넣은 상태. 얘가 10% 소금물에 넣었을 때죠. 그런데 나의 그림은 어때요? 나에서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아주 빵빵해지다 못해 터졌습니다. 뭐 이런 걸 용혈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물이 어떻게 이동한 거야? 물론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것도 있겠지만 총량을 보자면 밖에서 들어온 것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밖에서 막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다 못해 우리는 세포벽이 없으니까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럼 이거는 밖이 더 저농도고 안쪽이 더 고농도였어야 아예 불편하다 하고 얘를 희석시키려고 물이 막 침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류수에 넣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에서 삼투가 일어난다. 그럼 지금 삼투라는 건 뭐예요? 어떤 반투과성 막, 아예 막혀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막을 경계로 이쪽과 이쪽의 농도 차이가 날 때, 뭐 어느 쪽의 고농도든 예를 들어서 농도가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농도 차이를 만드는 용질이 직접 그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없다면 뭐가 이동한다? 물이 그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희석시키러 가는 그 현상 자체가 삼투인 거죠. 삼투. 그러면 지금 이 세포막이라는 그런 선택적 투과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막을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에 농도 차이가 생겼고요. 그래서 물이 신나게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나에서는 삼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나에서도 삼투가 일어났습니다. 방향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잖아요. 막을 경계로 농도차가 있어. 그래서 더 낮은 농도에서 물이 들어가서 희석시켜주러 가는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는 그런 삼투가 일어났죠. 가와 나 모두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의 변화이다. 아니죠? 10%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물이 적혈구 밖에서 안으로 더 많이 이동한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게 많으니까 빵빵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역 디귿 맞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8번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달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다음은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겉 껍데기를 제거한 같은 크기의 달걀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달걀이 속에도 조금 이제 말랑말랑하지만 어쨌든 경계를 지을 수 있는 막이 안쪽에 껍질이 있고 바깥쪽에 단단한 우리가 이렇게 깰 때 그 깨지는 그 껍질이 있죠. 근데 지금 밖에 그런 그 단단한 껍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피의 증가도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겉에 껍질을 일단 제거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 식초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오래 그 기다리면 이 겉껍질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은 크기의 달걀을 껍데기 제거하고 준비를 한다. 안쪽에 막만 있게. 그리고 각각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비슷한 크기로 출발했으니까 질량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똑같을 순 없으니까 처음과 마지막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처음 질량 측정을 일단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 비커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A와 B에 각각 증류수와 10% 소금물 중 하나를 300ml씩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에는 증류수, 아주 맑은 맹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둘 중에 하나에는 10%라는 진한 소금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A와 B 각각에 가에서 이 겉껍데기 제거한 그 달걀 있잖아요. 걔를 하나씩 퐁당퐁당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달걀의 질량을 측정을 해본다. 그럼 아마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막 어떤 건 퉁퉁 불어있고 어떤 건 쪼그라들어있고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거를 질량 측정을 해서 수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처음과 비교해서 증가하나 감소하나 이런 경향성을 보는 건데요. 실험 결과를 봤더니 달걀의 질량은 A에서는 증가했대요. 얘는 증가했대. 그 다음에 B에서는 감소했답니다. 자, 그러면 A의 질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갑자기 뭐 안에서 물질 대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물이 이동을 했겠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의 이동량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의 순 이동량은 밖에서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안쪽이 빵빵해졌다. 그래서 질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기 위해서는 바깥쪽이 더 저농도이고 안쪽이 더 고농도여야 아이 이 농도 차이 싫은데? 그럼 내가 물이 들어가서 희석시켜야겠다.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증류수를 넣었을 때 A가 증류수 300ml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B는 얘가 쪼글쪼글 해줬을 거예요. 감소했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어디서 어디로 안에 있던 것이 오히려 많이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다? 물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밖이 더 고농도란 얘기죠. 희석시키러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저농도라서 얘가 갖고 있던 물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깥쪽이 더 고농도여야 되니까 B가 10% 소금물을 넣었을 때다. 요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빈칸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넣은 비커는 누구예요? 바로 A이고 그 다음에 A와 B에서 모두 무엇이 일어났다? 뭐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뭐 물의 이동도 일어났죠. 물의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량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적절하게 여기서 원하는 답은 뭘까요? 바로 3,2가 여기가 이제 2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니은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3,2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든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든 그 원리가 3,2로 동일합니다. 방향이 지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모두 3,2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문제 풀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시다. 9번 문제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바로 식물세포의 변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떤 식물세포를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설탕수용액에 넣기 전이고요. 설탕수용액에 넣기 전에는 원래 이런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탕수용액에 넣은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얘가 막 뭔가 고생을 많이 한 느낌. 쭈글쭈글. 그래서 여기서 막도 세포벽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세포의 모습이 변화된 까닭을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으로 서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대략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일 때? 외부가 더 고농도고 내부가, 세포 내부가 더 저농도일 때. 자, 보니까 여기 더 저농도일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줄이기 위해서 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물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죠. 바깥에 이제 고농도인 환경을 좀 희석시켜 보고자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막이 분리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아도 이거를 문장으로 서술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런 습관을 그리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그냥 머리로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실제로 꼭 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시험 보면 항상 이렇게 논술형 평가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써봐야 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설탕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설탕 수용액에 넣으면 농도 차이에 의해 물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었고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구성을 해봤다면 아마 이런 내용까지는 들어갔을 거예요. 설탕 수용액에 넣으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졌다. 뭐 세포질까지 뭐 굳이 언급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 설탕 수용액에 들어가서 물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었다라는 언급 정도는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물이 빠져나가는지를 설명해주면 훨씬 좋죠. 설탕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농도를 맞추고 싶을 때 설탕이 이동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물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 농도를 맞춰주려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중요 표시 붙었고요. 보면 그림은 물질 대사 중 일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 배운 것 중에는 합성과 분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중에 합성이라고 딱 못 박아서 알려줬죠. 그래서 합성이니까 더 작은 분자들을 막 엮어가지고 큰 분자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 작은 분자 예시로 아미노산이 제시가 된 거고 큰 분자는 단백질. 그러면 아미노산을 아무렇게나 잡아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유전 정보에 따라서 그 세 개의 염기들을 하나씩 읽어서 아, 첫 번째는 어떤 아미노산이구나, 두 번째는 어떤 아미노산이구나 이런 설계도에 따라서 붙여서 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원래 다 자유롭게 서로 각각 따로따로 다니던 애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잡아 놓으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선생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이렇게 뭐 복도에도 다니고 이런 것들을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얘들을 새로운 결합을 이렇게 맺어 놓으려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든 물질의 합성 과정에는 그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가 외부에서 그만큼 흡수가 되어줘야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 없이는 그런 합성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반응이니까.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이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한다. 어때요? 우리는 모든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한다를 배웠어요. 그럼 그것이 합성이든 분해든 상관없이 무슨 물질의 합성이든 상관없이 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물질 대사는 세포호흡에 해당이 된다. 이거 뭐예요? 합성이죠. 그냥 이건 무슨 종류냐? 그냥 단백질 합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백질 합성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입니다. 그런데 세포호흡은 뭐지?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분해하는 과정이 세포호흡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해잖아. 그 영양소 종류가 뭐 포도당이 됐든 뭐 아미노산이 됐든 아무튼 영양소인데 걔를 분해하면 그 분해 과정에서 결합이 깨어지면서 그 결합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얘랑 반대로 얘는 흡수하는 거고 얘는 깨지면서 방출되는 거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얻으려고 일부러 깨부시는 과정. 그게 바로 세포 호흡이다. 그래서 세포 호흡에 해당되진 이게 세포 호흡은 아니다. 반대죠. 이건 합성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물질이 합성될 때 에너지가 흡수된다. 반드시. 그 정도 흡수가 되어줘야 한다.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 디귿 옳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1번에 굉장히 어떤 심플해 보이는 자료가 하나 제시가 됐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포 호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 글자로. 반응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물질 대사 과정에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그래서 반응물. 그 다음에 결과로 만들어진 이 물질들은 생성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세포업에서는 포도당 같은 영양소랑 뭐가 투입돼? 이 반응이 끝까지 일어나기 위해서 사람 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는 물질,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나와줘야 됩니다. 왜? 포도당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탄소화합물의 한 종류거든요. 그럼 걔를 막 깨부시면 결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 중에서도 탄소를 가진 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탄소 가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이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생명과학 교과라든지 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포도당과 산소는 짝꿍입니다. 포산 짝꿍.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랑 물은 또 짝꿍이에요. 들어가는 물질, 나오는 물질 이렇게. 근데 광합성에서는 그 들어가고 나오는 게 반대겠죠. 광합성에서는 이런 애들이 반응물로 쓰이고 이런 애들이 생성물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뭐 무슨 반응인지에 따라서 앞뒤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포도당, 산소, 짝꿍 이렇게 맺어놓으면 조금 더 편하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이산화탄소냐? 아니에요. 포도당이랑 산소가 짝꿍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세포호흡에 효소가 관여한다. 그렇죠. 세포호흡 물질대사잖아요. 그럼 물질대사 과정에는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느냐?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는 흡수돼야 돼요? 방출돼야 돼요? 요거는 대표적인 분해 반응이고요. 물질이 분해될 때는 원래 만들어져 있던 결합이 깨지니까 그 결합이 저장돼 있던 에너지들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방출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게 아니고 방출된다. 우리는 그리고 그때 방출되는 건 이거다 하고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풀어볼게요. 12번에 물질 대사의 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봅시다. 그럼 물질 대사가 핵심 키워드. 자, 보기 기억. 피하 조직에 있는 모근에서 뭐가 어려운데? 근데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 케라틴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물질 대사의 예에 해당이 되느냐? 물질을 합성하고 있지. 단백질 합성이니까. 그럼 이거는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자세포에서 소화에 필요한 소화효소와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일단 뭘 만든대. 근데 그게 효소랑 호르몬이래요. 이런 것들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이것도 단백질을 만드는, 합성하는 물질 대사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간세포에서 알코올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여러 독성 물질이 다른 물질로 전환된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였어요? 얘는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단 장소는 이걸로 한정이 돼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 뭐예요?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반응이에요. 물질의 종류가 바뀌면 다 화학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코올이나 암모니아였는데 그게 다른 물질로 전환됐대요.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대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물질 대사죠. 그래서 맞다. 셋 다 물질 대사의 예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성, 까지는 바로 찾았어. 만들어진다? 그것도 합성에 해당이 되니까 오케이. 전환된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다? 그러면 물질 대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몇 번부터? 13번부터 남은 문항들을 다 풀어보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쉽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